맘같이 warm해 너와 난 마치 하나처럼 닮아있어 Talk about, talk about, that's the one 내 맘도 네 맘같이 원해 누가 뭐라 해도 우린 untouchable untouchable Touchable.